같은 하이 같은 악마 같은 바이 매번 미칠 듯한 하이 뒤엔 뱉어야 하는 프라이스 이건 답이 없는 테스트 매번 속절하듯 yes 딱한 감정에 너게 얼어 죽을 사랑해 Like 해볼래 해 그 따뜻한 떨림이 새빨간 설렘이 마치 해변 끝까지만 You might not get in it Look at me, look at you 누가 더 아플까 You smile 누가 you are 내 눈에 빛나물 흐르게 된다면 so sorry 누가 you are 날 어떡해 I'm not sorry, now the